어떤 날 조용했던 내 맘속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 유난히 빨라지던 mood 나 혼자 알고 있었던 감춰진 내 비밀도 너에게 다 내 전부 다 말하고 싶어지던 나 한 걸음 먼저 널 향해 먼저 다가간 모습을